조선에서 9월에 진행될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2016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준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공, 관광, 봉사 등 여러 부문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망라한 축전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비행술 시범 출연과 비행 유람 보장을 위한 각종 군용기와 여객기들이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 준비 사업도 일정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 있는 항공체육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